먼 곳에 있지 않아요. 내 곁에 가까이 있어요. 하지만 안을 수 없네요. 그대 마음은 아주 먼 곳에, 그대가 내 곁을 떠나갈 때 마치 넋이 빠진 모습으로 난 몹시 담담한 마음으로 그대를 보냈어요. 아, 그대는 내 곁에 없나요? 아, 먼 곳에 있나요? 사랑도 생각했어요. 영혼도 생각했어요. 하지만 잡을 수 없네요. 그대 생각은 아주 먼 곳에, 그대가 내 곁을 떠나갈 때 마치 넋이 빠진 모습으로 난 몹시 담담한 마음으로 그대를 보냈어요. 아, 그대는 내 곁에 없나요? 아, 그대는 먼 곳에 있나요?